침대가 되고 싶어. Oh baby, 더 따스히 포근히 내 품에 감싸고 채우고 싶어. 안주적인 뒤적임도 너의 조그만 속삭임에 난 꿈속의 괴물도 이겨내버릴 텐데. 내가 없는 너의 하루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.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너무나 궁금한데. 너의 작은 서랍 속에 일기장이 되고 싶어. 알 수 없는 너의 그 비밀도 내 맘속에 담아둘래. 너 몰래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. Oh baby, 네가 주는 맛있는 우유와 부드러움 네 품 안에서 움직이는 장난해줘. 장난해도 너의 귀여운 입맞춤에 나도 몰래 질투를 느끼고 있었나 봐. 지켜볼 수만